조선 깔뚝이야 낙대 울음소리 다시 시작된 그 동시에 널 찾는 나의 목소리 yeah, yeah, I'm lost in a dream I feel like empty and clean But your ship gets more bigger than me Even that I can't reach out like a tree Make me free, make me lean And baby, make me see Don't make me lost in the dream Just come, let's make a dream 밤을 넘기면 괜찮을 거란 기대 yeah, 저 딸이 잠들면 반짝 들어가 다가갈수록 Hit me Hey, yeah. 이 깊은 밤 속에 난 끝도 없이 망가져 지우고 싶어도 네가 자꾸 커져가 그런 만큼 위험해 나를 잃어가도 괜찮아 지러워 빠져 나오지를 못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당신의 안개 같은 품 그대 안에 잠겨주고 더 좋은 힘을 워줘 당신의 숨 You got me and I got you Things that we got never flew Please don't wake me up in this dream Wait baby I got a feeling you 내 전부